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평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송 작사 오종희 작곡인 가요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흉룡가의 신념을 버리지 말고 순간의 변심도 없이 위대한 당의 이용도 따라 성스러운 흉룡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초리 진리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새 세대들에게 당과 수령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 자기의 한 목숨도 소슴없이 바친 항일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 새겨주고 천만 군민을 백도의 혁명정신, 백도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키워주는 정신적 지주로 자양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신념으로 하는 것이 혁명이고 신념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의 참된 삶이 있고 양심도 의리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혁명관이고 인생관이라는 것을 상징화된 시어들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율은 화대조의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혁명의 좋은 세대가 목숨으로 지켜왔고 오늘은 새 세대들 모두가 생명으로 간직하는 혁명신념의 참뜻에 대하여 깨우쳐주며 천만 군민을 충정과 애국의 한길로 힘있게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성스러워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 길 구로로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신대도 푸른 빛이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처럼 키워진 후 하뜨는 양심도 그리도 순간도 현심을 모르는 빛나더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부서져 가르대도 흰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빛처럼 충고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충고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 당 용도 따라 끝까지 한길 가리 다음 순서로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김학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제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는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이 자기의 고귀한 종치족 생명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품을 따뜻한 어머니 품이라 부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인민들의 흠모심이 감명 깊게 오려 있습니다.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손일은 가사의 내용을 더욱 승화시켜주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종으로 받들어 이 땅의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도세울 교리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울려도 우리 당 그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